네, 저희가 처음 이 팟캐스트 퍼스트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20대 영어 시작하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처음으로 만나서 해보고 있어요. 네. 저는 써머라고 하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20대 영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팁을 이제 좀 쓰고 있었는데요. 그거와 이 팟캐스트를 같이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영어 그렇죠. 배우는 걸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나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요. 상관없어요? 네. 21살이었어요. 지금 31살이고. 근데 그때 제가 영문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그 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스피킹 수업을 들었는데 C-가 나온 거예요. 아 정말요? 우와. 너무 충격을 받고 영문과인데 영어를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본격적으로 영어를 시작했고 그때 목표는 5년 후에 내가 외국인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달성하셨네요. 달성했죠. 넘으셨어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국제 NGO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은 모두 다 그 영어로. 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영어로 문서를 써야 되고 영어로 이메일을 써야 되고 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 성공했어요. 그 에세이 같은 거 수정도 해주시고 네. 맞죠? 근데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을 완벽하게 수정을 해드릴 순 없어서 사실 원어민 친구랑 같이 파트너를 맺어서 영어 에세이를 에디트를 하고 있는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네.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죠요. 감사합니다. 아,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저는 1그램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 원지라고 합니다. 우! 우! 저희 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기회가 되면 내년 초에 우간다를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우간다 현지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썸머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따란! 저희 만나게 된 스토리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제가 2016년 1월에 우간다에 뿅 갑니다. 네, 지금 벌써 티켓팅은 완료를 해놓으셨고요. 네, 가는데 가서 좀 재밌는 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분들을 찾아보다가 원지님을 찾았는데 왠지 원지님 블로그를 보니까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완전 만나자마자 통했어요. 만나서 몇 시간 얘기하고 바로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하기로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러다가 원지님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토종 네.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이 노하우를 원지님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그렇죠.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둘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렇죠.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발전된 모습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요. 왜냐면 네. 제가 정말 대한민국 평균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지님의 목표가 있나요? 저는 3년! 3년 안에 뭐 하는 거야? 아주 유창한 영어. 아주 유창한 하고 영어? 1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되고 정말 유창해지는 건 3년 정도로? 3년 후에는 약간 안 힘들게 안 힘들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안 하면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지금은 이렇게 약간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 찾아보면 영어 팟캐스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 많이 들어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저희 둘은 되게 재미를 중시하는 사람인데 우리끼리는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네. 네, 원지님이 학생이고요. 제가 영어 코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매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게스트 분들도 좀 초청을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영어 게스트로 게스트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학습자 시간 학습자 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English teacher 그렇죠. 게스트로 좋아요, 좋아요.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원지님한테 사인먼트를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그 숙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같이 공부하는 그렇죠. 아마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20대 영어 시작하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노하우를 전해주실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제가 영어를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특히 초반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사실 분야를 나눠서 공부했어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쓰기만 엄청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들이 읽기, 특히 맞죠. 한국식 방식은 막 독해 엄청 하고 문법이나 토익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어라는 게 이 다섯 가지가 분야가 같이 공부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늘기가 힘들어요. 다섯 가지가 뭐죠? 그래서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그리고 단어요. 아, 단어까지. 그래서 각 해마다 우리가 랜덤리 한 분야를 택해서 거기에 대한 팁을 하나나 두 개 정도로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리소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가 좋아요 추천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암기력 되게 약하거든요. 저도 암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아, 정말요? 유학을 27살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아, 그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든 도전이었는데 대학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GRE라고 보통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지랄이. 아, 지랄이요. 재밌죠. 지랄이요. 그런 거 좋아요. 지랄이. 지랄이를 공부를 했어야 됐어. 플랜을 짜서 공부하면 하루에 300개에서 350개 정도의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랄이를 테스트를 보려면. 하루에요? 응, 하루에 350개 정도. 네. 그게 안 될 거겠잖아요. 네. 왜 되냐면은 이 세상에 지랄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며 그 소스들이 인터넷에서 엄청 올라오고요. 단어를 옛날처럼 전통적으로 외우지 않고 막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공부하는 방법들이면 반 접어서 학교 다닐 때 막 여기 영어만 쭉 깜지. 접고 오른쪽에 한국말 쭉 접고 깜지 막 해가지고 먹고 사서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았고 저는 재밌어야 되는데 우선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괜찮은 웹사이트들을 몇 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찾은 진짜 경험에서 리소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원재님한테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그 어사인먼트를 내드리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저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해서 다음 주에 피드백 이렇다 이런 점이 어려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상된 부분을 조금 공유해 주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포맷을 정해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성격상 안 될 것 같죠. 엄청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기본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포맷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안에서 어쨌든 목적은 최대한 돈 안 들이고 최상의 효과를 내는. 맞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도. 세상에 돈 나갈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 친구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적은 돈으로 최대 그렇죠.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영어 공부 팁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어떤 타겟은 저처럼 한국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환경이 안 되어 있던 분들 이제 머리가 어떻게 보면 굳어버린 영어 쪽으로는 그쵸.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팁을 하나도 안 드리고 가면 그렇죠. 다음 에피소드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어떤 팁을 주실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다섯 가지 분야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말하기 팁 스피킹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영어를 되게 혼나가면서 배웠잖아요. 맞아, 시험 치고 실수하면 막 틀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가야 되니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울렁증 생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영어 울렁증에 대해서 저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처음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울렁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장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끼는 곳에서 영어를 처음에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환경이 어떤 거죠? 내가 어떤 상대방이랑 있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영어를 판단하겠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못하니 영어가 더 안 나와요 저도.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 나는 영어 울렁증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 머릿속에 register 되거든요. 입력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영어 울렁증이 있으시면 일단 가장 나를 모를 것 같은 사람. 근데 한국에서 그런 환경을 찾기가 되게 어렵지 그쵸. 않을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친구가 영어 더 잘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랑 좀 낯선 사람이랑 영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다가 근데 그 막 영어 공부 저도 막 찾아봤었는데 그게 제 사람들이 뭐 많이 들었는 게 전화로 그렇게 영어로 아침마다 뭐 10분 막 저녁에 그쵸. 하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 궁금했던 게 진짜 괜찮을지. 앉는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근데 10분, 15분이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막 50분씩 막... 하면 하루에 50분씩 주 5회 하면 돈이 너무 비싸져요. 아... 한 달에 30만원씩, 40만원씩이네요. 학원비보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대1이라서 그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돈이다. 막 15만원 정도 선?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네. 선을 내겠다 하면 하루에 10분 말하더라고요. 전화로. 10분이면 말을 하려면 끝나겠네. 어. 어떻게 되냐면 Hey, 네. how are you doing? 네. 뭐 How was your day? 어, 어제 어땠냐? 오늘 어땠냐? 어. 그거 그러면... 하다가 맨날 끝나요. 어. 타임! 타임 타임 끝나죠. 돈이 많으시다면 그게 no problem. 하긴 저의 목적에는 맞지 않네요.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네 열심히 하기. 그래서 영어를 좀 싸게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전화 영어는 비추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영어 아, 그, 방법이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는 그런 곳이 있나요? 네. 그래서 아 처음에 저는 어떻게 이런 낯선 사람들이랑 영어를 시작했냐면 네. 온라인에서 찾았어요. 오, 온라인에 웹사이트 받아 적으실 준비해주세요. 어, 나 지금 공책이랑 네 어딘가요? 첫 번째는 제가 많이 중국어 사실 중국어 배울 때 네. 사용했던 곳은 헬로톡이라는 데 갔어요. 헬로톡 거긴 중국말도 할 수 있고 중국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쵸? 영어권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어느 나라 언어든 아, 대부분 다 있어요. 진짜요? 와, 오, 그래서 내가 재밌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쳐주는 언어 교환 같은 언어 교환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요. 네. 막 서로 쪽지를 보내요. 거기서 네.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넌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냐? 막 이렇게 아. 물어보면 서로 커넥션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따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던가 아니면 스카이프 말을 하고 싶으면 스카이프를 주고받아서 잘 찾으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를 만날 그럼요.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더 그쵸. 좋겠다. 그러면 하지만 주의할 점 아, 하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은 있죠. 응. 그래서 너무 바로 막 Are you gonna be my best friend? 막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어디 아주 공개된 곳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접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온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히 나도 지금 온라인에서 사람을 찾고 있긴 하지만 네. 간혹 불순한 생각으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웬만하면 그 당연히 그 100% 퍼블릭한 공간에서 만나시고 어디. 만나려면 아주 번화가의 커피숍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대화를 좀 온라인으로 네. 많이 해보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주의할 점이고 네. 또 하나는 한국에 네. 사실 미국에서 생긴 그 웹사이트인데요. 네. Meetup. Meetup. Meetup. Meetup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강추하는 게 사실은 조금 영어가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가면 좋은 게 초급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냐면 같은 취미를 가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관심사를 막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혹시 들어봤어요? 알 것 같아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뉴욕에 있을 때 네. 뉴욕에 잠깐 한 3년 있었는데 네. 그때 저는 관심 있었던 분야가 막 스타트업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미럽 찾아가보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한국인들과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되게 교류하는 장소로 많이 변질이 됐어요. 네. 그렇게. 여기 가면 외국인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gospeaky.com이라는 곳이에요. gospeaky. gospeaky.com. 네. 여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헬로톡. 네. 여기 언어 교환하는 웹사이트고. 네. 그 마지막. my english teacher.eu. 오. 나의 영어 선생님.eu. 네. .eu. 네. 이거는 네. 우리가 방금 사실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스리랑카 친구분과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들어가면 스카이프처럼 카메라가 켜지기 때문에 노트북에 원하시지 않으신 분은 일단 카메라를 가려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러 끄는 버튼이 안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잘 못 찾아서 근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 스리랑카 친구가 약간 횡설수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단점이 약간 네. 영어를 배우려고 들어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영어를 좀 잘하진 않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막 영어를 알아듣는데 좀 힘들긴 했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재밌는 식으로 뭐 배운 영어 좀 네, 써먹어보려고 네.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재밌던 게 동시에 8명까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링크를 어디에다가 드릴게요. 팟캐스트 네. 거기 페이지에다가 써지나요? 써지겠죠? 모르겠어요. 네. 저희 써지면은 메모를 해놓겠습니다. 네. 근데 딱 네. 링크를 누르자마자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그쵸?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링크를 누르자마자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 사람이 그 스릴은 가서만 남은 사람이 말을 막 시작했어.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아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고 이제 클릭을 해야 되겠군. 근데 저는 되게 몇 번 들어가 보면 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게 저희가 그걸 녹음을 했으니까 혹시 저희가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Hey, how are you? Is that you again? 우리 둘밖에 없는 거 아니겠죠? Hey, why is it always you? Why? No, it's good. Hey, actually, I have to be honest with you. Okay, I feel good. He's here. Yeah, hi. How are you? I'm fine. How are you? Okay. Me too. Oh. Hey, what's your name? My name is Hasid. Hasid. Okay. Where are you from? Yeah, I'm from Sri Lanka. Sri Lanka? Sri Lanka. Oh. We are yeah. Korean. You know that? Hmm? You know that Sri Lanka? Yeah, you're sure. This is a little bit crazy. 네, 참. 에너지가 넘치는 스리랑카 친구였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영어 울렁증 없애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실력 맞아요. 향상보다는 그쵸? 외국인 친구에 대한 그게 되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진님께 숙제를 드릴게요. 뭔가요 오늘? 이번 주의 숙제. 따나나 목표를 너무 힘들게 세우면 안 되니까 네. 일주일에 3일은 네. 20분 동안 네. 하루 20분 동안 영어로 얘기해보기. 혼자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 스리랑카 친구들 온라인에서 만난 스리랑카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네. 이런 곳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인퍼슨 이렇게 온라인 말고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20분은 꼭 영어를 써보기 일주일 동안 3일 그리고 하루 20분 좋아요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영어 울렁증을 좀 네. 없애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살짝 나왔던 영어 단어들을 한번 랩업 네. 해보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나왔던 게 원어민이 네이티브인가요? 아니죠. 땡! 뭐였죠? English of 네이티브?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이티브 맞아요. 맞죠. 그럼 합치면 돼요. 네이티브 스피커? Of English. 맞아요. 그게 원어민이었어요? Native speaker of English. 숙제는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Assignment. 그렇죠. Assignment였고요. 그리고 영어 울렁증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영어 울렁증은, 울렁증이, 영어 울렁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네. English speaking phobia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hobia. Phobia가 무슨 느낌이냐면 phobia. 포비아. 공포증 같은 느낌이요. 아, 공포. 영어 공포. 영어 공포증.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공포증이잖아요. 보통 리딩 할 때는 공포증 많이 안 느끼잖아요. 네. 그냥 혼자니까. 네. 근데 스피킹 맞아. 할 때 포비아가 생기니까 English speaking phobia라고. 좋다. 이렇게 봐. 한국말인데 약간 영어로 궁금했던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팟캐스트 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네. 그때 네. 영어로 말씀드리면 됐겠네요. 네. 좋다. 네. 아, 그래서 오늘 배운 영어는 그랬었고 팁은 누가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영어 써보기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연진님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말이었나? 가지십시다.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뭘 해볼까요, 연진님? 저는 이제 하루 일단 숙제를 열심히 하고 네. 일단 제가 어휘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단어를 좀 재밌게 외우는 방법을 네. 말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네.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많이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 진짜 좋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오세요. 완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